HUBS. 에어 허브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의 에어허브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잔뜩 먹고 재밌게 놀다 왔답니다. 물론 커다란 보름달도 봤고요. 분명 연휴가 6일이나 있었는데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3일만 버티면 또 연휴가 돌아오니까요. 힘내서 3일만 잘 보내봅시다. 연휴가 이렇게나 많은데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저희 에어허브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푸른빛의 해변과 붉은빛의 노을이 펼쳐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코타키나발루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비욘세의 러브 온 탑. Bring the beat in. 하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 에어허브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코타키나발루가 무슨 나라에 있는 여행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인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말레이시아의 영토의 반은 반도에 반은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섬에 있는 동말레이시아 한가운데에 브루나이라는 나라도 있답니다. 꽤나 신기한 영토를 가진 나라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말레이시아에는 하리라야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6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가지는데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 바로 하리라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틀 동안의 공식 휴일을 가지면서 다 같이 축제를 즐깁니다. 이 축제에 신기한 문화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달리 집을 개방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파티를 한다고 해요. 꼭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어도 집에 오는 누구든 다 환영하면서 맞이해준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명절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평 젖어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볼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타키나발루는 작은 도시지만 볼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낮에는 핑크 모스크와 블루 모스크를 보러 가면 좋아요. 핑크 모스크는 말 그대로 분홍빛의 사원이고 블루 모스크는 푸른빛 사원이에요. 두 모스크 모두 색감이 정말 예쁘답니다. 핑크 모스크는 숲속 마법의 성 같고 블루 모스크는 해자가 있어서 물 위에 떠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낮을 보내고 슬슬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얼른 해변으로 떠나야 해요. 코타키나발루의 석양은 세계의 3대 석양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여러 곳에서 석양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탄중하루 해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붉은 빛의 석양,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까지 모든 게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답니다. 해가 조금씩 지면서 천천히 색이 변하는 그 순간순간이 꿈 같아요. 해가 영원히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제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 하나 둘씩 숲속에서 반딧불이가 빛을 발해요. 수많은 반딧불이가 숲을 꽉 채우면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나무들이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더라고요. 조그만 빛에도 반응을 하니까 조심해서 봐야 해요. 사진보다는 눈에 더 많이 담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반딧불이가 여러분 주변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0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정말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요. 한강과 서울의 밤, 그리고 불꽃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도 정말 많은데요. 명당을 잘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불꽃놀이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여의도 한강공원이지만 사람이 정말 많이 붐빈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이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밖에도 노들섬, 한강대교 등에서도 불꽃놀이를 볼 수 있죠. 조금 특별한 곳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면 남산타워에서 보는 것도 추천해요. 불꽃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울의 야경과 불꽃놀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시부터 이벤트 존과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불꽃축제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불꽃놀이가 끝난 뒤 애프터 파티까지 있다고 하니 이번 주 토요일은 불꽃축제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봐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만큼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해야 해요. 14시부터 22시까지 주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행사 후 1시간 정도는 여의나루역이 통제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재밌게 불꽃놀이 보고 오자고요.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구와 여행을 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가족 혹은 연인, 내 옆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저 그랬던 바다가 아름답게 빛나기도 하니까요. 어디를 갔고, 어떤 걸 먹었고, 무엇을 봤는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했다는 기억이 더 선명하게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요. 친구와 떠나는 여행은 둘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 여행 한번 다녀오면 친구에서 절친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최고의 여행이 될 수도, 최악의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싸우지만 않는다면 꿈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그것만큼 나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멀리 여행까지 왔는데 분위기는 삭막하고 기분도 안 좋아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여행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연인하고는 여행 가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만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여행이 될 겁니다. 상대방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바다가 보이는 걸 보니 슬슬 착륙할 시간이 됐네요. 승객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원스의 Falling Slowly. Games that never amount to more than they're meant will play themselves out. Take this sinking boat and port it home. We've still got time. Thank you. 승객 여러분, 저희 HY 23편 비행기 지금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연휴에 여행까지 다녀와서 할까요? 아직 침대에 누워있고 싶네요. 그래도 3일만 버티면 다시 연휴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참아봅시다. 혹시 연휴 동안 여행은 다녀오셨나요? 어머, 너무 바빠서 못 갔다고요. 저번 연휴에 못 떠났다면 돌아오는 연휴에는 떠나봐요. 중간고사 전에 여행 한번 다녀오고 열심히 공부하면 딱입니다. 아니면 여의도 불꽃축제라도 보러 가요. 사람이 많긴 해도 불꽃과 한강이 정말 예뻐요.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유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